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 예배를 이 귀한 우리의 직장을 성전 삼고 또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마음을 성전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이 이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새해 첫 번째 예배인데요.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기도에 관한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면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이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직장 생활하고 또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조금 시간 보내고 또 그냥 지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고 이런 어떤 삶의 반복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겠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다 알죠. 그런데 정말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수인 것 같아요. 정말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에너지 공급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 성경에 나온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마치 얘기처럼 들리고 소설처럼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들려지지 않죠. 그냥 그 시대에 그냥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셨대 뭐 이런 얘기가 써있대 이 정도로 알지 그게 지금 내 삶 속에 내 현실과 내 처한 문제 속에 내 인생 속에 지금도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끌어당겨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 그리고 이번 올 한 해를 정말 기도하는 그런 진짜 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으면서 말씀을 읽겠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는 거를 뭘 주느냐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차원에서 주셨고 우리는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본질이 똑같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사랑이야. 그 사랑의 본질이 똑같다면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건데 그 사랑의 본질을 내가 똑같이 가졌다면 나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진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의 증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잘 주는데 가장 잘 안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잘 주지 않아요. 기도.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주지 않아요. 기도를 주자. 기도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하면 금방 짧게 끝나죠. 왜 내 소원 내가 아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진짜 기도는요, 내 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나라와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 기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먼저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어떤 성격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사정을 내가 알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주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를 위해서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는 이게 필요해, 뭐 이게 필요해 이렇게 내가 들은 정보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진짜로 성령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요, 어떤 것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중보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상대의 필요와 어떤 그 문제와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기도의 그 재료들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게 해주세요.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가족 정도에서 그치죠. 근데 사실 가족 기도만, 나와 가족 기도만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확장이에요. 가족은 나의 확장. 근데 이 모든 성도, 내가 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가족, 나의 확장된 그 이상의 존재들이죠.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요, 나와 혈연적으로 관계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가족뿐만 아니라 이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한 해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요.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시를 받아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회의에 내가 참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석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 회의 석상에 나도 한 존재가 돼서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존귀한 그 특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못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의에 내가 지금 참석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그 회의에 내가 한 일원이 돼서 지금 한 영혼들 영혼과 또 어떤 사건과 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증거는 굉장히 값지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회의에 참석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그 어떤 그 영적인 권세가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에 이 권세와 권위라는 건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경찰이야. 경찰복을 입고 가만히 안방에 있는다 그래서 그 경찰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경찰이면 경찰복 입고 밖에 나가서 뭔가 내게 맡겨진 일들을 행사할 때 그 권세가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가만히 있어.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예배도 잘 안 드려. 그냥 그러니까 복장만 입고 그냥 자기 방에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 갖고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가 특권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움직일 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일에 동등한 그 참석자 한 명의 멤버로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일에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또 기도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를 함께 이 이렇게 빌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뭐라 할까 중보하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기도의 어떤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그런 놀라운 그 역사가 기도 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대부분 자기 문제를 기도하는데 대부분 기도가 끝나거든요. 근데 그것만 기도하면 저는 문제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문제만 기도한다? 항상? 내 문제, 내 가족, 내. 그러니까 결국은 나잖아요, 그럼. 나라는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를 벗어나는 방법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벗어나는 게 아니라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나를 초월해내는 것,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것들을 내 이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나를 희생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겠다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 이거 나 내 거 해결하세요. 그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겁니까?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희생할 줄 모르고 사랑을 나눠줄 줄 모르고 이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에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누구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 또는 어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은요, 기도하시면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실상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그걸 알려 주시거든요. 분명히 알려 주셔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이런 일들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상대방도 상대방의 죄를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겠냐고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중보기도의 특권 그 권세를 우리는 행사하는 사람이 돼요. 능력은 갖고 소유만 하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뭐 어마막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주변에는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성경이 틀렸든 내가 틀렸든 둘 중에 하나 틀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세계가 그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2주 동안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주로 이렇게 그 아프리카 그 관계된 목사님들 뭐 이제 다 이제 피부색이 검으신 분들이죠. 뭐 잠비아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또 글로 미국에서 훈련 받고 거기로 뭐 선교 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예배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일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고 이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뭐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이건 사람이고 이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져 가고 있어. 근데 일은 막 잘 돼. 이 사람은 죽어져 가는데 일은 잘 돼. 이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요 공부를 엄청 잘해. 근데 애는 막 병들었어. 막 죽어가. 죽도록 공부를 하는 거야. 죽도록. 그래갖고 공부는 맨날 1등을 해. 근데 애는 막 비실비실 말라가고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라면 그 기쁘시겠습니까? 절대로 기쁘지 않죠. 하나님의 초점은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식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야 될 또 누려야 될 그 채워야 될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해야 될 일에만 관심이 많은 거야. 하다 보니까 지쳐지는 거야. 하고 나중에 내가 힘이 빠지니까 일도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무기가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영역도 있어요. 있지만 내가 움직이니까 된다? 그거는 세상인 일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움직여서 된다가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안 움직여도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움직여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움직여서 될 때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지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안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곤고해지는 거야. 영혼이 곤고해지는 거야. 그리고 막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이 막 이제 막 서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다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른 전략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전략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냐.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뭐 해야 되는 거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을 다 막아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결과들이 막 추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런 어떤 그 현장을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흑인 목사님이신데 노숙자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뭐 하여튼 마약하는 사람도 시작해가지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거는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계속 갖다 줘도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밥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지만 밥 플러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스스로가 일어나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사역인데 밥만 먹이고 있으면 그 다음 거는 진전이 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럼 이제 목사님이 너무 싱글 목사님이신데 너무 지쳐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요, 그분의 영적인 신체도가 이렇게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영적인 신체도. 영적인 신체도가 뭐냐면 그분은 남이 갖지 않은 큰 손을 가졌어요. 손을 큰 손을 가졌어요. 신체 중에 손이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손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목사님은 사람들한테 밥도 먹여주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이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거 하면은 하나님이 야 너는 너의 요 통로를 통해서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 그 기프트죠. 은사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요.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역에 대해서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 그럼 누구 능력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 능력이 나가야 되잖아요. 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은 반드시 채워져야 능력이 다시 재가동이 되거든요. 내가 한 것만큼 보상이 와야 또 돌아가요. 여러분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월급 안 줘봐요. 누가 오겠어요 여기를요? 아무도 안 오지. 그러니까 일한 것만큼 보상이 와야 또 일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되는데 이게 오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좌절하고 막 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아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이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로 해야 될 쉬운 일들을 몸으로 땜질하느라고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나눠주는 기도를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생각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 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계속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때마다 어떤 집사님 하나님 이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집사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생각나게 하는 사람마다 기도를 주는 거야. 자꾸 기도를 줘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뭐 좀 밥 한번 사주고 뭐 한번 그거보다도요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기도를 주면요.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어떤 목사님이요 사모님이 이 어떤 병이 생기셔가지고 꼼짝을 못 하시는 병이 되신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24시간 옆에서 간호를 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모가 지금 그렇게 누워서 계시니까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고 24시간 그 사모님 옆에서 외출도 못 하시고 그냥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이제 지내시니까 이 목사님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사모님 잠들 때 옆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몇 달을 지내오셨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하질 않으니까 목회하던 거 다 그만뒀으니까 그러니까는 답답하셔서 이제 한번 저를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래저래 해서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24시간 옆에서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틈틈이 그냥 옆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좀 상담 좀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그 빛이요. 그 목사님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뭐 하여튼 전 세계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뭐 아내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뭐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빛이 돼가지고 그 이 빛이 돼서 그 목사님이 하는 기도가 빛이 돼서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빛 밑에서부터 올라온 그 빛을 다 받으셔가지고 뭐를 하시냐면요.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은 이 전 세계 지도가 보여요. 전 세계 지도가. 근데 밤처럼 보여. 밤처럼. 근데 밤에 야경 불 켜놓은 것처럼 전 세계 지도가 보여요. 근데 어디는 불이 깜깜해. 어디는 불이 많이 켜 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전 세계 지도가 무슨 의미죠? 왜 여기는 깜깜하고 여긴 불이 많이 켜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게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감동을 주시냐면은 그 목사님이 한 기도의 빛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깜깜하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저 공산국가, 기독교 나라가 아닌 곳, 기도하지 않는 곳, 그런데 나라가 깜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나라는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한 기도를 다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빛을 캄캄한 지역에 보내셔요. 이렇게 기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골방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빛을 받으셔가지고 전 세계에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어디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 어디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전 세계에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도 이런 거 처음 봤는데요.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전 세계로 보내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 사역보다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지금 목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를 전 세계로 나누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진짜 그러냐고, 아 진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쓰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해서 지금처럼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고. 그 목사님 너무 행복하게 그걸 이렇게 컨펌 받고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하셨어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칙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그런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요. 이 삶의 세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여러분이 기도로 나눌 때, 기도로 줄 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적 차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고 기도로 나누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이상의 일을 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에 인색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올 한 해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나도 무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나라와 또 지도자들에게, 또 이 이웃들에게 기도를 주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올 한 해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적 체험을 다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